미래가 있기에 자 이제 그 차가운 눈물을 닦아 Come back home 그 시간은 허비해 내 피담배를 정직해 자 이제 그 트로피의 내 이름 바꿔 Come back home Drive it! 우리들 앞길을 원해!